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이며 우간다 전국항쟁운동위원장인 여유리 카구타 무세베니가 4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초대되신 것과 관련해서 우간다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김정은 동지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리는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두당 사이에 화목하게 존재하는 훌륭한 협조관계에 만족을 표시하며 이 훌륭한 관계를 두 나라의 리익에 맞게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김정은 동지와 긴밀히 사업할 용의를 다시금 표명하는 바이라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